돌고 도는 계절의 바람 속에서 이별하는 시련의 돌을 던지네. 하늘 물은 두 뺨에 흐르고 그대의 입술을 깨물네. 용서하오 밀리는 파도를 물새 세게 물어뿌리며 기도하네. 사랑의 손길로 떨리는 그대를 안고 봉화는 가슴과 가슴이 전하는 사랑의 손길 돌고 도는 계절의 바람 속에서 이별하는 시련의 물새에게 물어보리라. 물어보리라 몰아치는 비바람을 철새에게 물어보리라. 울고 도는 계절의 바람 속에서 이별하는 시련의 돌을 던지네. 물새에게 물어보리라. 물어보리라 몰아치는 비바람을 철새에게